전국 생물학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23일과 24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용직 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생물공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250여 건의 논문들이 소개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